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남조선 괴뢰들과 우리를 반대하는 확장국제 전략 협의 노름을 벌린 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 남조선 확장국제 전략 협의 그룹화 회의가 진행되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지난 10월 확장억제 전략 협의 그룹화라는 것을 내오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그 첫 회의를 벌려놓은 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엄중한 도발책동이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위협을 걸고 미 전략 자산들의 남조선 순환 배치를 검토한 것은 이미 전부터 감행하여 오던 우리에 대한 핵 위협 공갈을 정밀화 제도화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해버리는 극히 위험한 시도로 된다. 미국은 지금 최악의 정치 위기에 호덕이는 남조선 괴뢰들을 바싹 틀어지고 군사적으로 더욱 예속시키는 한편 미일 남조선 삼각 군사동맹 형성과 아시아판 나토 조작을 통하여 경쟁 국가들을 견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는 것으로 저들의 패권적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 괴뢰들이 핵잠수함 건조에 대하여 떠든 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에 돌격돼 하수인으로 나서려는 속심의 명백한 발로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해국재료 강화에 대하여 위협이어 모여하고 있지만 방대한 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지역 정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오늘의 정세 상황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유력한 해국재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노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확하였는가를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조선노동당의 병진 사상과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다.